Respect. Put your hands in the air. Put your hands in the air. It's like you don't care. Just like you don't care. Hey yo, sugar. Yeah. 요즘 날 떠다니는 단어. Respect. 근데 요새 뜻이 좀 헷갈려. 그걸 한대 누굴 자꾸 뭐만 하면. 왜? 나도 잘은 몰라. 봐던 애들 알아. 분명히 사랑보다 상위. 상위 어쩜 그중 최상위. 애 존재하고 있는 개념이 존경이란 거 아냐, 허? 말 그대로 보고 자꾸 보는 거. 자꾸 보다 보면 단점이 보여. 그럼에도 자꾸 보고 싶던 건 필요하지. 그 누구를 향한 완벽한 신념. 해서 난 도무지 쉽게 말 못해. 아득하거든 그 무게와 두께. 언젠가 당장이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을 다해서 내게도 돈은 영감을 쉽게 말하지 마. Yeah. 아직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. Yeah. 나도 가끔 내가 무서우니까. Yeah. Yeah. 내가 그 바닥하면 넘쳐지. 쉽게는 말 안 해. 뭔지 모르는데. 다시 들여다보기로. 리스펙을 하나? 모르겠습니다. 나도 모르겠다. 뭐하려 그랬습니까? 리스펙 존경. 뭐 다시 들여다보라? 존중. 뭐 뭔데? 존중! 존경! 뭐 이게 리스펙 알겠나 막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데. 영어는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뭐.